요샘 네가 있어 느껴져 You're my savior, my desire 반짝인 눈빛 내 가슴속은 blazing 심장이 터질 듯해 너무 빨라진 듯해 이젠 점점 차오르는 내 게이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 이미 준비가 됐어 난 I can't take you high 이제 시간이 됐어 저기 높은 곳으로 Money got gone, flat blowing way up higher. Yo, you wanna leak, I'm in fire. Light me up and I light you brighter. Call the beast, you got me, mom, turn this tail while it will force light up. I can't take you high. Oh, yeah. Sparkle